걱정을 하고 있었잖아. Won't you stay with me? What's up, baby girl? 오늘따라 the beauty file. 그동안 자진했어 색한 지금 우리도 그냥 I just wonder. 네 모든 게 낯설어. 네가 불편하지 않게 굴한 척에 말 걸어. 애교서 긴장하네 몰라가는 분위기. 때론 진지해도 내게 가볍게 만들리지. 웃기지 어느새 다 been wine and tea. 그 속에 가득 채운 느낌. It's something was so lonely. 내 맘을 넌 알잖아 하루 종일 기다려 원하잖아. 불불안한 미련 내려 강한 척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여린 나의 darling darling. 그대도 나와 같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잖아. Won't you stay with me? 내게로 와 입은 아니라 해도 눈은 날 원한다고 말했잖아. Won't you stay? Brand new 예전과 같이 밤결에 둘이서만 걸어. Wow. 누가 봐도 원래 다 정했던 연인들처럼 wow. 사람들 많은 club. Hey. Bibble, bibble, babe. Hey, did you maybe flirt with me a little bit? 나는 술에 취해 나는 너의 눈, 코에 몸에 취해 내 귀에 속삭이는 내 숨소리에 마비 돼. 자 이제 baby I will take you home. 마지막으로 널 한 번만 더 쓸게. Let's go. Call me. 이른 아침이었잖아 기억나네. 손을 흔들었잖아 그날의 우리 모습은 너무나 완벽했지만 돌아서 나 혼자 또다시 falling falling. 그대도 나와 같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잖아. Won't you stay with me? 내게로 와 입은 아니라 해도 눈은 날 원하네. Better, just stay with me forever. 그대도 나와 같은 슬픈 표정을